30년간을 사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일대 전환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막중한 사명을 요한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때임을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져야 하는 그 시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가셨던 그 시점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뜻은 이 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구분짓는 대전환점의 시기로 말합니다. 공생애 이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자신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천명이나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명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진리에 대한 논쟁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게 인간의 아들로 사시려고 노력하거나 그 삶에 만족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더 이상 혈육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결연함 또한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온 모든 신경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환점, 사생애의 삶을 정리하시고 공생애의 삶으로 변경되는 사건, 이제 더 이상 한 인간으로 한 부모의 아들로 한 가정의 형제의 삶이 아닌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전환점, 뭐 터닝포인트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 그래요. 전환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꼭 있습니다. 전환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고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좋은 쪽으로 의미 있는 쪽으로 혹은 불의, 부정,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전환점을 얻기만 한다면 그만큼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알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욕쟁이셨어요.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해서 대학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였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욕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악명이 높은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 집은 시골길 길가에 있었는데 그 집 앞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더군다나 거기서 전도를 한다면 물을 바가지에 퍼가지고 저희한테 팍 쩐질 정도로 아주 개팍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 주일 예배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누가 무슨 잘못했나? 라고 묻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타지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장로님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에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득을 했겠죠. 드디어 그 할머니가 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시점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저희 교회로 그분을 데리고 왔는데 교인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황당한 사건이 되었던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개팍하고 언제 어떤 욕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상상만 했지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던 것이죠. 복음을 들었던 그 할머니는 그 이후로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십니다. 더 이상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명이 높은 그러한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그러한 삶을 제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인한 인상을 지금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 할머니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복음이 그 할머니를 개팍했던 그 할머니를 순한 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복음이 제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동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4절 후반절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그 중요한 시기 터닝포인트의 시점에 30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참으셨다가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천국 어떤 곳일까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장소로 간주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이해는 미래와 장소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렇게만 이해하게 된다면 공간보고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공간보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공간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장소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활동, 구원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활동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이고 예수님은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더욱더 확대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공생의 시작을 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목적이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 도래하는 천국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대로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목적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으로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목적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똑같은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르심에 백성들이 반응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나왔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개라는 의미는 세상을 향하여 있던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했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손상된 가치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의 회복.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회복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상수훈 뭐 산에서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이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천국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덟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진짜와 가짜 복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복이 있고 정말 진짜인 것을 감추고 있는 가짜가 있어요. 어떤 것을 따르냐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가짜 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후 가치관이 바뀌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여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유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팔복이 정말 역설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역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내 생각과 반대인 것을 복이라고 하시는지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불의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 빠져 잔인할 정도로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경쟁자까지도 불쌍히, 다시 말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불행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과 가치로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조차, 아니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적 가치관에 본능적으로 부끄럽게도 저항하고 있는 제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허물 많은 그리스도인인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처럼 살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은 보이지 않고 가짜 복이 진짜 복인 줄 속아 살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적 가치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변함없이 세상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공간 복음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려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제 삶 속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쉬워서 후딱 읽어나갔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제 삶 속에 삶에 실천하고 열매 맺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 질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세례 요한이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똑같이 이스라엘 땅인 것처럼 뉴질랜드 땅에서 저희들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음 편하시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제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에게 늘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할 것이냐? 교인들이 듣기 싫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전파할 거냐, 선포할 거냐, 이런 어떤 갈등이 매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 벌써 도끼가 놓여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성경의 포인트가 산상수훈에 계속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자꾸만 두드리기십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열매 맺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만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세상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할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하는 얘기가 말세야 라는 얘기를 해요. 말세 중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는 늦은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어떤 꾸지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